넌 좀 더 갈구해. You know I want you bad, show me mercy. 우연 속구명의 강한 알킴. 두 눈 속에 서로 잦은 그 순간. Won't you detain me now? 숨이 나를 태워도 but you worth it, worth it. 무슨 말이냐면 웃는 널. 그저 널 따르겠어, 난 serve you. 나는 죽여. Take your love. 심장 영혼까지 다 내가. 넌 나를 알게 하는 fever. 마침내 날 제거하기 필요. Like champagne. 너무 달콤한 너의 rain on me. 내가 미쳐 너 위에 말을 깊어. 한한한한 말 다 get up. That's in a pillow. Killer. 너도 나를 feel like. 누가 내려 나는 다 없어져. 난 너의 일부처럼 퍼져. Killer. 열들여줘 너에게 속에 합별. 이건 나만의 다 get up. I don't wanna be alone. 오직 너만이 나의 짙은 결핍 위에 everything. 날 지배하고 그대 권능 아래 거두리. You're the only one I want. 이 순간 이 소나기에 틀어진 내 영혼은 The killer 너의 것 영원히 yours. You. 죄책감 다음에 you're the 미래. 모든 착각 내 몫이니 넌 그저 날 가지면 돼. Baby now, now, now. Yes I belong to you. 희열 속에 죽은 룸투 영혼을 내게 빠져 난 serve it. 나를 죽여. The killer. 심장 영혼까지 다 내꺼. 넌 나를 알게 하는 fever. 마침내 널 제거하기 필요. Like champagne. 너무 달콤한 너의 rain on me. 내가 미쳐 널 위해 나를 give up. 흔한 말 다 get out. That shit I feel on. Killer. 열들여 너로 날 feel up. 너가 내려 나는 다 없어져. 난 너의 일부처럼 퍼져. Killer. 기다려줘 너에게 속에 합표. 이끝 나만의 to get out. I wanna be loved.